꽃처럼 피어나는 무교로 거리에는 사랑이 흐르네. 그 눈매 웃음 먹은 눈동자 사랑의 시작이었네. 무교로 이야기 하나 둘 말없이 꺼져가며 무교로 거리에는 사랑이 멈추네. 눈물 어린 목소리 사랑의 끝이었네.